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 제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교인이 있대요.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가나안 교인이라 그랬나 생각했더니만은요, 아이고 세상에, 그냥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뭔 교인인가 했더니만 가나안 안나가. 안나가 교인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굳이 내가 뭐 교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 여기서도 다 내 마음으로 다 믿습니다. 그래. 이야 참 그래서 안나가 교인이구나. 가나안 교인.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권사 장모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는 힘써 모여야 된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여야 되는 거, 모이는 교 모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모일 가르칠 교회 모일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안에 다 압니다 혼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나는 내 혼자서 믿습니다. 그건 엉터리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한다 여름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아니멜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히지도 않고 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꽃 좋고 꽃이 아주 잘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한다 열매가 여름 열매가 하다 많다 열매가 많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뿌리가 깊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지요. 우리 신앙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굳게 세워지고 뿌리가 깊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아, 우리가 이런 뿌리에, 나도 그런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뿌리에 접이 붙여져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니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이 먼저 오셨는데 부처님이 형님이라 그래. 그래 500년 먼저 온 것은 맞지만은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같이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뿌리가 구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유대교가 되어버렸지만은요. 근데 유대교라고 이름 붙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 믿음을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그 전통이 이어져서 구약의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만을 똑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 예수님만 놓고 예수님만 두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은 예수님 뭐 부처보다 늦게 오셨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예수님은 처음 이야기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바꿔 놓았기 때문에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1.1획이라도 안 돼. 바꿀 수 없어. 내가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서 폐하기 위해서 내가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내가 마치 말하자면은 결혼한 부부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 하면은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요. 그만 조금 뭔가 손해가 된다든지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진다든지 어려움 있다든지 이러면은요 그냥 서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교묘하게 아 우리가 법적으로만 이혼을 하고 마음으로는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것도요 세월이 가니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따로 살다가 보니까 그럼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결혼 자체가 그래. 결혼 자체가 본래 결혼식을 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와서 서약을 할 때도 성경 위에다가 신랑과 신부가 손을 얹고 거기에 목사도 같이 증인으로 손을 같이 얹고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아 그런데요 요즘은요 아버지 어머니 의논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모님 와가지고 우리 이래 결혼합니다. 통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미리 벌써 뭐 언약을 한다고 언약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식이라고. 그거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자기들끼리 약속했다가 둘 중에서 하나가 약속 깨버리면 누가 그걸 지켜, 누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만은요, 성경에 손 얹고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 손 붙잡아 놔놓고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내가 주례를 하든지 나는 결혼식을 한다면요, 분명한 것은 성경 위에 손을 얹어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엄하신 책임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책임이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다면은요, 그 역사, 그 서약을 어떻게 깰 수가 있겠어요? 깰 수가 없잖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법률적으로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나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누구보다 뭐 몇 년 늦는지 뭐 형님인지 동생인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내게 재물을 가져오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재물을 드리는데 그 제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그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양을 쪼개지요. 양을 반 잘랐어요. 반을 똑같이 반을 탁 잘랐어요. 이걸 이렇게 벌려놓고요.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그러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맺어집니다. 계약을 하면 그 당사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이 갈라놓은 재물 사이에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형편이나 사정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한쪽이 계약을 깨게 돼버렸어요.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때 계약했던 건 알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반을 나누어 가지고 쫙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그 말은, 계약을 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어 그 말이지요. 재물 그때 너하고 나하고 갈라놓았던 재물 알지? 죽어 그 말이에요. 계약을 깨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계약을 깨는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더니만은 그날 밤에 캄캄한데 이상한 것은요, 그 재물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재물 사이로 이상하게 횃불이 휙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 횃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계약했다, 약속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깬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자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계약을 해놓고도요, 얼마나 많이 그 약속을 깨버린지 뭐.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의 형님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고는요, 그 다음에는 그 아론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사장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한 몸을 예비한, 한 몸을 예비된 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이겠어요? 해마다 1년의 속죄제를 계속 드린다는 그 말은 인간의 죄가 수도 없이 많고 1년도 지나기 전에 또 죄를 짓고 그것을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물을 갖다가 피를 뿌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요. 또 약속은 누가 깬다고요? 하나님 깨신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누가 깨요? 인간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야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재물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또 죄를 지었다 하면은요, 언약을 깼다 하면은요, 죽어야지요. 큰일 났네요. 자, 살인죄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죄값이 치루어지고 그 죄가 사해질까요?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고생스러운 아주 생지옥 같은 감옥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까요? 그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지요. 사람 죽여놓고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지. 사람 죽여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사과한다고 그 사람 죽은 생명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살벌하지요. 끔찍합니다. 남을 죽인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 너는 생명이 몇 개라? 너 생명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생겨난 것이 제사 제도이면서 그 다음엔 그 제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하는 짐승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짐승 제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고 못돼 빠졌는지요.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짐승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하면 내가 죄를 사해 줄게 해놨더니만은요, 교묘하게도요 가가지고 제 멋대로 살고 나서 어이구 죄 지었네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 나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좀 죽여주시오. 아니,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죄를 마음 놓고 짓는 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속죄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교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방법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인간이 죄사할 수 있는 짐승으로 속죄를 할 수 있는 제사의 방법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인간은 영원히 속죄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안 됩니다. 가로막고 나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구약 이런 모든 것들 좋은 방법으로 주시었건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족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조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고 나서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왜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더라고요? 짐승의 생명이지만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인간의 교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 짐승 제사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예비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 모든 구약을 다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방법이구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고는 믿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고는 예수를 믿는 아무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요.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교묘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고 저리로 가버리고 이 믿음이 이렇게도 얕은 믿음일 수가 있나 그 말이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뿌리가 깊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면요, 바람만 불면은 흔들리는 뭐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아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남녀 차별을 하느냐고 말이야.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럼 다시 바꿔가죠.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남자의 마음도 똑같구만 뭘. 남자든 여자든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도 흔들렸어요. 흔들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바람 불면 그 날아가 버렸어요. 반석 위에 우리의 주춧돌인 반석 위에 뿌리가 깊게, 믿음의 뿌리가 깊게 그렇게 박힌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태풍이 불어도 큰 물이 나도 쓰나미가 와가지고 덮어 씌워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은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놓으신 그 몸, 그 몸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악한 교묘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과 또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력화시켜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 못이 박혀서 죽는 예수님이 권세가 있어요? 못을 박는 그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우선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맥도 못 추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냥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버리고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권세자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얄팍한 권세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 권세가 부끄럽고 그 권세가 무력화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열 번 아니라 천 번이라도 만 번이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살리신다. 예수님이 사실 때에 오늘 예수님에게 뿌리가 같은 뿌리에 접이 붙여져 있고 그 깊은 뿌리처럼 오늘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까지 이 깊은 뿌리,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상황이 예수 믿기에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까?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부끄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결혼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맹세했으면요, 그 맹세, 나는 죽어도 내가 그 맹세 끝까지 지켜갑니다. 이것이 참 결혼한 사람 아닌가요? 오늘 주님과 우리가 이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희미하게 가나안 교인이나 되고요, 어떻게 바람 분다고 날아가 버리고요,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이 어렵다고요, 아 법률적으로만 교묘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한번 죽었으면 됐지 또 죽으려고요? 아니야, 우리는 죽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제는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할례를 받아라,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한 육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는 재물을 두고 그 사이로 지나가도 그것을 어기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처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언약을 깬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언약을 깬 우리를 오히려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이 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또다시 이 믿음을 희미하게 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